21세기 대학 뉴스에서 만드는 대학생 팟캐스트 안녕청춘 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청춘의 사회자 복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켈리입니다. 네. 켈리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저희는 시험도 끝났고 방학도 하고 잉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시험 끝났는데요. 대학생들은 지금 다 종강하고 방학이 시즌이어서 그런지 학교가 되게 한산한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안녕청춘 1회 녹음했는데 이게 무사히 팟캐스트에 올라왔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는데 참 어땠어요? 차마 말로 할수 없는 이런 편집의 네, 위대함과 어색하고 경직되고. 정말 많은 그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참 네. 입을 옮기기에 민망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편집의 힘이 정말 크다라는 거를 한번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새로운 뉴페이스 분이 한분 앉아 빠밤. 계세요.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누구세요? 예, 술이라고 합니다. 왜 술이세요? 아, 저 술이 7등급 맞아가지고. 네, 참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술이 씨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아니, 부탁드릴게요. 그냥 막 넘어간, 난 소개 끝나지도 않은데. 더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 새로 시작했다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마음을 무슨 하세요. 사회자 진행을 완전 엉망으로 오자마자 디스. 그럼 소개하세요. 아니, 뭐, 아까 이름은 얘기했고, 예, 이번에 안녕 청춘에서 예, 세 번째로 좀 들어오게 된 술이라고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대학생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대학생들한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등록금. 그 중에서도 국공립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성애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도 지금 국립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인문대생인데 한 학기에 등록금이 16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 기성애비로 포함되어 있는 돈이 11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등록금의 80% 이상이 기성애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죠. 국립대에서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성애비라고 볼수 있는데, 기성애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판결이 최근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성애비 반환 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성애비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국공립대 학생들이 3차 기성애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들었다시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 기성애비 반환 운동본부는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1만 명을 목표로 소송인단을 모집했고요. 6월 26일 청구 소송에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한대련은 6월 25일 논평을 통해서 2012년 1월 한대련 기성애비 반환 청구 소송에 서울지방법원은 기성애비 자체가 부당이득이고 학생들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년이 흐른 지금 불법이 되어버린 기성애비는 여전히 강제징수되고 있다며 기성애비 문제의 본질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고 교육의 공공성이다.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설립했고 운영하고 있기에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애비 반환 청구 소송은 1, 2차 재판에서 모두 한대련 기성애비 반환 운동본부가 승소했고요. 현재 대법원 3심 판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1, 2, 3차 소송을 모두 합해 한대련 기성애비 반환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소송인단은 21개 대학의 19,419명입니다. 기성애비 반환 청구 소송은 그동안 침해당해온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기성애비 문제 전반을 대학생들에게 알려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기성애비 문제를 여론화하고 그 책임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이 기성애비 반환 청구 소송에 함께했는데요. 저는 현재 1차 소송인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리 씨는 지금 국립대 다니고 계세요? 네, 국립대 다니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이런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아, 예.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쩌다 보니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그 뉴스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접했었는데, 제가 이때 뭐 한다고 안 갔는지 참. 집회로만 겪은 걸로도 되게 그때 반응이 정말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등록금 비싸다 비싸다 얘기만 하다가, 아, 뭐 이런 집회가 있대. 와, 아, 그러면 우리 반값 할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그 관심이 그때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확 이제 쏠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른 분들은 혹시 참여해 보셨나요? 네, 집회 참여 당연히 해봤죠. 오, 뭐 당연한 거였구나. 대학생 집회는 거의 다 반값 등록금 집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그냥 반값 등록금 집회. 좀 이상한 퍼포먼스도 많았고, 어떤 퍼포먼스 했었나요? 자, 압구정 날라리 막 헐? 춤도 추고. 아, 맞아. 기억나. 정말 발랄한 집회를 했었군요. 대학생 집회니까. 갈 걸. 저도 갔었어요. 저 오, 2012년도에 갔었는데, 어떠셨나요? 이때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되게 여론화가 잘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뉴스에도 막 나오고, 피자도 사주고 가면, 오. 날라리 선배들 막 이러면서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막 사주고 막 유명 인사들도 오고 이랬었는데 원래 집회 같은 데 나가면 대학생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왜 이런 데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욕도 되게 많이 먹는데 이때는 막 사람들이 같이 구호도 외쳐주고 박수도 쳐주고 되게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2012년도 이 정도였을걸요? 그래서 재밌게 반값 등록금 집회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네. 마무리하지? 빨리 마무리해주세요. 저는 이 반값 등록금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네, 그 4대강이나 막 이런 데 쓸데없는 곳에 그래, 사용되는 그, 아, 그런 정말. 돈 낭비. 세금 같은 것만 제대로 교육에 투자를 해도 사실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언젠간 이 사회랑 이 경제를 막 이끌어가는 우리 경제 주인이 될 텐데. 그런가요? 왠지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 우리한테 돈 쓰는 걸 이렇게 아까워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아쉬워요. 돈 쓰는 거. 아깝지, 당연히.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다른 데 새는 돈만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래, 맞아. 우리 하면. 그 국방비 이런 걸로도 엄청 돈 엄청 많이 쓰잖아요. 항상 뭐 새로운 전투기 구입한다, 막 이러면서. 국방비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막, 제대로 그 사용할 좋은 수 없는 장비를 무기들. 사야지. 그쵸. 그러니까 그 해외, 왜, 미국 이런 데서 많이 사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막몇년 전에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난 거를 막 수입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몇조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하고, 그거에 한 반에 반에 반 정도만 우리한테 투자해줘도 우리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말이죠. 그런 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네. 지역 향후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이용하세요. 반값 등록금 해주던데. 등록금. 향후에? 그 향후에서 뭐, 왜 해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내 고향 장학생 뭐 이런 거. 아, 장학 제도를 많이 애용하라는. 예, 아, 나오기 싫으면 그거라도 쓰세요. 근데 뭐, 아니 그 아까 뭐그 국방비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무슨 핵심 기술이 빠진 헬기를 들여왔는데 그걸 30조에 사고 그런 거라던데, 정밀하게 막 미사일을 쏘고 이런 그런 거라고 GPS! 그런 거라고. 4개월 GPS였어. GPS로 확실하진 않은데, 이렇게 집중 타격을 할수 있는 그건 거야. 그래서 그 GPS가 핵심인 건데, 그게 없는. GPS가 빠진 채로 그 무기를 그건 도대체 어디다 사준 쓰는 거지. 무기죠, 그러면? 전시용, 전시용. 이것이 전시행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새 고물 예쁜 몇 조에, 쓰레기, 막 이런. 아, 예쁜, 그 예쁜 예쁜 쓰레기. 쓰레기를 몇 조에 사들였다 막 이런 느낌.